summer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hyme grow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유럽 대장정 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이번 회는 볼륨을 최대한 높여서 들으리. 안녕하세요. 여전히 MC를 맡고 있는 쪼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돌아온 곰돌이 푸조입니다. 네, 이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모임 장소는 대구죠? 네, 대구죠. 아직까지 별로 덥지 않아요. 대구 왔을 때 되게 더운 기억이 있어가지고 더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별로 안 덥네요. 네, 여기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네요. 에어컨 방 꺼서 네, 그렇구나. 네, 대구에 계신 필로트 참가자분들 다 어디 갔어요? 아, 지금 기말. 기말고사. 아, 기말고사라서. 죄송해요. 네, 제가 네. 학생이 아니라서. 나 일찍 끝났는데. 여긴 동성로. 동성로. 핫플레이스, 대구에. 시내. 끝나고 맛있는 거. 좋죠. 네. 우리 막창 먹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어차피 그 막창은 그걔 누구야? 호연이 아 맞죠. 그 전에 같이. 네. 아 막창 먹고 막창. 싶은데. 네. 막창은 제가 맛집을 자주 알더라 많이 알더라고. 그러면 뭐 카톡으로 물어보고 저희는 먹고 가면 되죠 뭐. 그럽시다 그런 걸로. 막창은 다음번에 일산 오시면 저희가. 지금 막창은 저기 안지랑 저번에 생년이 왔을 때 칠개디랑 갔던 안지랑 거기 맛있다. 일산에 오셔도 막창 맛있게 하는데. 일산이요? 경기도 일산? 네. 나 대구 밑에 경주에 있는데 일산까지 오라고 막창 먹으러. 아 싸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택배로 붙여줘 먹을게요. 택배로? 아니 뭐 그 저번에 나연이는 나보고 돼지국밥 사준다고 부산 온다고. 그래요. 네. 뭐 그렇답디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인사하다가 삼촌포로 가기 전에 근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 이번 곰돌이 푸조 뭐 했어요? 곰돌이 푸조 어디 갔다 왔어요? 저요?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기말 준비하고 보강 수업 듣고 하니까 못 왔어요. 학생이 본분에 충실했어 지금. 자격증 많이 땄더라고. 자격증이 이제 필기는 붙는데 실기는 다 떨어지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뭐 있나요?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없어요. 필기만 붙었고 실기가 붙어야 돼요. 보고 있는 자격증은 뭐 있나요? 일단 자동차 장비 그 산업기사 자동차 장비 기능사 그리고 교통안전관리사 도로안전관리사 그리고 운전 강사 그 운전면허 강사. 저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맞아요. 대형은 저번에 한번 봤다가 떨어지고. 대형 면허는 계속 볼 거예요, 붙을 때까지. 왜 필로트 가서 관광버스 운전하게요? 모르겠어요. 자동차 관련된 면허증. 그건 다 딸 거예요? 면허증 다 딸 거예요? 저 이종소형, 뭐, 원동기 다 딸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에다가 다크기를 해준대요. 한 면허증에? 네. 그게 할 거라고. 멋있다. 멋있나? 예? 멋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 세 줄 들어가 있고 옆에 두 줄 따로. 근데 우리 선배 중에 그런 선배 하나 있는데 정말 볼 건 없어요. 아까 대형 면허 왜 따려고 하는지 물어봤더니 국제면허증에 그 ABCD 그 있잖아요. 어디 찍힌지 궁금해요. 아. 나 궁금한 거 못 참아. 내가 직접 봐야 돼. 그럼 다 찍히나? ABC? 보통은 일정 보통이나 이정 보통은 B에 찍히죠. B에 찍히는데. 저도 이제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찾아보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나올 거고. 근데 전 그걸 직접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참가자 중에서 지금 일종 대형인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 꼭 보면 되지. 그래. 그 친구들 꼭 보면 되지. 돈을 써. 아니 그래도 제가 직접 해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름 편. 오늘의 주제는 여름편이 뭐야? 짐 꾸리기 여름편. 독일의 네. 하이델베르크, 로텐베르크, 로텐브루크, 로텐브루크.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네.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사실 짐 꾸리기는 지난 그 10월 달이었나 11월 달에 그때 했죠. 겨울용으로 잠깐 했죠. 네. 겨울용. 네. 근데 이제 여름용으로 뭐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다루기로 저희 전공 분야가 왔어요. 예, 방송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네. 예, 이번에 11기 친구 간 11기 전체 참가자 모임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팟캐스트에서 따로 해드리겠다. 예. 그게 또 곰돌이 푸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름을 갔다 와서 그렇죠. 여름에 좀 강합니다. 그렇죠. 곰돌이 푸조 두 번이나 갔다 왔고 여름에. 근데 뭐 짐 잊어버렸고 지갑 잊어버렸고. 예, 올 때마다 잃어버려요. 아. 그러게요. 저번에 지갑 잃어버리고.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지갑 여권 안 잊어버리는 거. 아, 그럼요. 예. 한국인 여권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럼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하죠. 그걸로 샤넬 루이비통 살 수 있어요. 옆에 친구 거 조심하세요. 아, 단장님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잠깐 저희 화장실 다녀오신다더니 손 씻고 오시면서 갑자기. 왜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담배 피고 피다가 단장님 담배를 안 끊으시네. 어, 담배 피시다가 실시간 답변을 팟캐스트로 해주자. 아, 실시간은 아니죠. 질문만 지금 여기서 질문만 실시간. 네, 질문만 실시간. 답변은 안 해주고 물어보기만 계속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면서 같이 할게요. 지금 벌써 막 열정적으로 색이 올라왔어요. 그럼 저희가 짐 꾸리기 먼저 얘기해 볼 텐데 곰돌이 푸조는 제일 잘 가져간 짐이 뭐였어요? 여름에요? 네. 제일 잘 가져간 짐은 네. 스포츠 타올이요. 어, 스포츠 타올. 스포츠 타올이 항상 제가 미는 아이템. 어, 나 항상 나도 저 곰돌이 푸조한테 속았어요. 스포츠 타올 강조했는데 습식으로 강조해서 아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남자들은 머리가 짧으니까 이제 건식 그러니까 건식이 좀 무릎수력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머리가 짧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건식이 낫겠다. 근데 반대로 이제 무릎수력이 좋은 습식은 이제 여성분들이 머리가 기시니까 그래서 좋지 않을까 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곰돌이 푸조가 그 작년에 이제 국위 네. 앞두고 이제 설명회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제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해서 스포츠 타올 얘기했죠. 스포츠 타올만 얘기했죠. 딴 거 얘기 안 하고 습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들이 습식을 쓰게 되면 습식은 물을 묻혀야지 이게 되잖아요. 물을 묻혀서 짜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이제 말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기니까 물을 묻혀서 짜고 다시 물을 하면 있던 물하고 머리에 있던 물하고 했고 위에가 축축해져요 머리가. 그러니까 계속 짜야 돼 계속. 제 말은 그거죠. 그냥 젖은 그냥 굳어있는 상태로 머리로 쓱 한번 닦아내면은. 근데 그게 딱딱해서 안 닦아진다니까 생각보다. 그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건식으로 빨리 닦고 그냥 말려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구나. 아, 저는 근데 저는 건식이 좋아요. 저도 사실 그렇구나. 저는 습식을 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일반 우리 그 수건을 두세 장 정도 가져가요. 가져가고 이걸 이제 빨아서 이제 널어서 일반적으로 쓰는데 가끔 이제 뭐 비 오거나 아니면 어떨 때 이제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축축할 때, 눅눅할 네. 때. 그때에 그 스포츠 타월을 애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포츠 타월 같은 저는 습식을 써요. 습할 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은 통에다 넣어놓으면 그 습식 같은 경우에 쓴 다음에 이제 통에다 보통 많이 넣어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모양대로 이제 고스란히 잘 예쁘게 잘 있는데 촉촉하게 예, 촉촉하게 있죠. 근데 오랫동안 놔두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빨아가지고 접어서 그 목걸이 네. 목걸이에다가 걸어서 그 텐트 그 방문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걸어놔요. 걸어놨다가 이제 만약 쓸 일 있을 때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굳어 있으니까 굳어 있을 때 이제 가져가서 물만 묻히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바삭바삭한 난 지포 같던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스포츠 타올. 스포츠 타올. 저는 스포츠 타올 두 개 챙겨갔고 작년에는 두 개 챙겨갔고 7기 때는 세 개 챙겨갔어요. 7기 때는 건식 두 개랑 습식 하나. 그리고 작년에는 습식 하나나 건식 하나. 근데 여자들은 내가 봤을 때 세 개는 있어야 돼. 기본 세 개는 있어야 돼. 뭐야? 스포츠 타올만? 네? 스포츠 타올만? 타올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자주 빨 것 같죠. 아, 자주 안 빠르시더라고 나는. 아니, 좀 귀찮아서 안 빨지. 전 바로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비누로 했는데. 근데 그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약간 뭔가 덜 씻긴 냄새가 나거든요. 나는 좀 냄새에 민감해서. 저도 냄새에 민감해서 전 맨날 빨았는데. 빨았는데 냄새 약간 나던데. 내가 빨래핀을 갖고 와서 그런가? 아, 빨래핀. 근데 전 빨래핀을 안 하고 그냥 그 스포츠 타월 빨 때는 그냥 향 괜찮은 비누. 아, 그냥 빠는데. 맞다. 근데 습식의 경우 그 비누 너무 많이 묻히면은. 그쵸, 맞아. 습식 효과가 다 사라져요. 그냥 그냥 굳은 상태를 근데 어차피 계속 지퍼예요, 그냥. 스포츠 타월에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유통장에 뭐라 그러지? 쓸 수 있는 사용 기간이 보통 한 6개월 안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여행 때 딱 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이소 가면 2천 얼마에 팔 거예요, 건식. 다이소 거 뭐 저렴한 거 여러 개 갖고 와도 되고. 그게 저는 훨씬 아니면 스포츠 그냥 쓰고 버리면 되니까. 스포츠 용품점에서는 좀 더 크고 길게 있는 것도 있어요. 좀 비싼데 그러면은 하나로도 진짜 충분하기도 하고. 좀 길어요. 일단 스포츠 타월 중요하죠. 네, 스포츠 타월 중요하죠. 또 옷걸이. 옷걸이 이제. 옷걸이 세탁소 중요해. 옷걸이 같은 얇고 부피 작은 애가. 예, 세탁으로 된 거. 하얀색 네. 이렇게 되는 거. 진짜 그거 7기가 얘기해줘가지고 저희는 1인당 5개씩 들고 왔는데. 부족하죠? 너무 유용하게 잘 썼어요. 그렇죠. 난 부족하지 않아. 5개씩 하면 8명이면 40개. 아, 그 정도? 아. 40개니까. 난, 아, 조당 5개가 아니라. 조당 5개 넘죠. 개인 5개. 그렇죠. 이동 중에도 차에다 네.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적절히 차 안에서도 가습 효과되고. 괜찮아요. 우리 잘 말렸어요, 진짜. 햇빛 가리개 대용으로도 쓰고. 햇빛 가리개는 갖고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저 햇빛 가리개.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잘 몰라.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뒷사람들이 그렇죠. 뒷사람 이번에 이제 10기에 스텝으로 왔었던 나현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챙겨왔던 게 햇빛 가리개였어요. 그렇구나. 네, 뒤에 앉은 사람들은 아 그리고 운전자들한테 이제 선글라스랑 이제 쿨토시 쿨토시 같은 거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선팅 많이 타요. 엄청 많이 타요. 선팅 우리나라처럼 짙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옅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안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진짜 눈부시고 유럽 사람들은 선팅은 거의 안 해서 쿨토시 잘못하면 반팔 티랑 입으면 여기 요만큼 라인 생겨. 그럼 그거 하죠 뭐 그 안에 뭐, 이너로 다 팔까지 다 있는 거? 그 왜 땀을 흘릴수록 더 시원해진다 시원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니까 요즘에 좀 기능성 그런 거 많잖아요. 여름용 뭐 속옷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지? 목 같은 데다가 물 묻혀가지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갖고 온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토시를 사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저도 저는 까매서 잘 타는데 뭐 저희 주 운전자 그러니까 11기 스텝으로 가시는 오빠는 발에 주름 생겼대요. 그렇죠. 저는 선크림 같은 것도 좀 저도 원래 잘 안 발랐는데 발라야 돼요. 네, 발라야 되겠더라고요. 선크림 선크림 발라야죠. 선크림 잘 근데 선크림 근데 저는 제가 땀이 좀 많이 흘리고 게다가 또 피부가 좀 이상한가 봐요. 제가 선크림만 바르면은 그냥 막 땀나요. 그냥 땀나가요. 선크림 다 지워졌는데 그거 좋던데? 스프레이처럼 네 그래서 거? 그래서 네 그 지금 그거 말하려고요. 그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아 선스프레이 네. 그거 하니까 땀도 안 나고 그럼 미스트만 그럼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리긴데 근데 뿌리고 나니까 이제 땀도 안 나고 확실히 덜 타고 그런 게 쿨링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뭐 자기가 별도로 쓰는 게 있으면 뭐 사가져와도 되고 유럽에서 많이 팔아요. 그리고 뭐 기내 올 때 꼭 미스트 챙겨오는데 알코올 그러니까 얼굴에 수분 날아가는 거 말고 수분 유지시켜주는 미스트 필요해요. 아니 나는 미스트를 샀는데 분명히 기내에서 뿌리려고 미스트를 샀는데 알코올 들어있어서 증발이 돼가지고 더 건조한 얼굴이 미친듯이 땡기는 거에서 원래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미스트지? 해서 그리고 파리 갔을 때 저희 되게 건조해가지고 막 코 아니 너무 건조해서 콧구멍에 막 미스트 뿌리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진짜 너무 건조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건조함과는 차원이 다른 건조함? 정말? 진짜 거긴 근데 건조해서 전 좋던데 저는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좋죠. 네 저는 건조하지 않으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아니 습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나는 쪽쪽 갈라지던데 완전. 그럼. 뭐 개인의 차이죠. 그러니까 건성인 사람들은 하긴 나도 뭐 나는 그런 거 별로 선크림이든 미스트든 토시든 이런 거 별로 잘 선글라스 하나? 왜냐면 눈부시니까. 아 진짜 선글라스는 눈부셔서. 그런 것들은 예 일단 필수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도 어 그 저는 이제 잘 몰랐었는데 또 갔다 왔던 그 여학생들이랑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태양이 이제 작렬하다 보니까 그 헤어가 많이 손상된다고. 머리카락이. 아~ 그래서 이렇게 헤어 이렇게 뭐 에센스나, 아니면 모자 이런 것들 꼭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변덕스러운 날씨에 비가 내리는 경우. 난 우비 한 번도 안 썼어요. 근데 챙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쓴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 일회용 거예요? 일회용 같은 네, 일회용 거 천 원짜리 이런 거 천 원짜리 가방에 설악산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쓰고 버릴 수 있는 네. 거 설악 그거 사서 설악산 가야 되는 거 대신 다이소에도 팔아요 비스를 가지고 아, 그거 하고 아 그리고 또 그거 그냥 스포츠 타월만 챙겨줘요 그냥 일반 수건도 간간히 쓰이잖아요 아, 그 제가 그 흘리거나 그러면 행주 같은 걸로 행주는 행주로 써야지 수건 행주로 하면 그럼, 안 되지 아니 그럼 좀 낡은 걸로 그럼 이제 좀 뭐 흘렸을 때 걸레용으로라도 아니 그 걸레로 얼굴 닦을 수 없잖아 아니 그니까 그냥... 가서 자기 수건 관리 잘 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수건이 걸레로 되고 어, 다른 조언이 이제 걸레로 사용하기 시작하죠 수건이 좀 관리 잘 해야지 하여튼 그거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아 뒷사람들께서는 주무실 때 편하라고 목베개? 에어 목베개 같은 거? 잘 그냥 텐트 안에서 잘 때 그냥 목베개 그냥 불어가지고 해도 되고 차 안에서 잘 때도 그냥 에어 목베개 써도 되고 그렇죠?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모기 퇴치제 모기 퇴치 스프레이 아니 그 뭐지 밴드도 있어야 밴드, 되고 밴드 스티커 이 둘리 모양 밴드 가져왔잖아요 베네치아 근데 진짜 은근 그게 효과가 진짜 은근 그거 있어요 그거 양팔에 두 개씩 차요 두 개씩 나는 가자마자 발목 이런 데도 해야죠. 어. 장난 아니게 뜯겼어요. 모기 퇴치 스티커. 스티커 그 여기다가 하나 붙이니까 그날 하루 종일 진짜 안 물렸어. 아 진짜요? 진짜 여기다가 하나 하나 붙이라고 써서 사전서를 써서 붙였는데 바르셀로나도 목이 없었는데. 그런 게 좀 둔한가 봐. 이렇게 물리면 아 물렸나 보다. 저 물려가지고 저랑 그 사조의 수빈이랑 둘이서. 한 달에 누가 많이 물렸나 했는데 수빈이 19빵? 내가 18빵인가? 그래가지고 내가 졌어 아 좋네요 막 발등에 국두칠성을 그리고 막 그랬어 목이 로 진짜 그 베네치아 쪽이 좀 많죠 다른 데는 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유난히 베네치아만 있었어요 아 그리고 거기가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이제 한번 갑자기 썩 비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날이 많이 흐려지면은 춥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얇은 긴팔, 긴바지 정도는 챙겨 다녀주지 않을까요? 긴팔 있어야 돼. 그렇죠. 긴팔 있어야죠. 그래서 스위스 갔는데. 아 그럼 긴팔 예를 들어 뭐 바티칸 갈 때도. 바람막이. 바티칸 갈 때도 이제 긴바지. 무릎 밑으로. 여성분들은. 무릎 밑으로.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쌀쌀 일교차가 있으니까 또 캠핑장이다 보니까 좀 저녁 때 쌀쌀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람막이 같은 거 있으면 좋고. 아 맞다 네. 수면 양말 챙겨갈 수 있으면 챙겨가는 게 좋아요 수면 양말 좋죠 그리고 제가 진짜 긴팔 긴바지의 중요성을 느낀 게 제가 스위스 그 뮤렌 갔을 때였거든요 아 실토론 올라갈 때 네, 뮤렌 갔는데 아니 아무리 만년수사이고 스위스에도 여름인데 설마 춥겠어 하고서 그냥 반바지에 샌들에 반팔 입고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딱 뮤렌까지만 그 반팔 티, 뭐 핫팬츠 이런 거 올라가고 유럽에서 딱 그 실투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타기 전에 그거 입고 올라갔어요. 그거 긴 바지, 추리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입고 위에 참고로 저는 폴라폴리스 입고 올라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거 내피 소재로 된 거 그거 입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안 춥던데. 전 그걸 몰랐죠. 설마 여름이고 아무리 만년설 쌓이는 스위스를 설마 여름인데 근데 설마가 사람 잡았죠? 제 친구도 그랬어요. 저 사진 스위스에서 찍은 뒤에 만년설 있는 사진 보고 핫팬츠 입고 입은 유래에서 찍은 사진 보고 저렇게 입고 올라가도 되는구나 했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서 긴바지 입었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래갖고 근데 가끔은 밑에도 추운 줄 알아요 아니 스위스 시내는 그 인터라켄 시내는 덥잖아요 그쵸? 인터라켄 시내는 그냥 그때 저희 때는 저희 때는 비가 왔어가지고 좀 선선한 날씨 슬기 때는 좀 날씨 좀 없는 편이었고 국이 에이코스 때 인터라켄이 역대 슬로트 인터라켄 중에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할걸요? 진짜 저희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 그치 패러글라이딩 탔던 친구들이 그때 날씨는 최고였어. 다 타고 내려오서 랩 우리는 7기 때는 인터라켄에서 그거 못했죠. 아, 스카이다이빙. 저희는 다 했어요. 기상악화로. 너는 작년에 프라하가서 했죠? 대신 프라하가서 했죠. 프라하에서도 맞아. 프라하에서 그러니까 레포츠 그 있어요.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 탈 때도 위에 올라가면 추우니까 저는 위에는 그거 내피 입고 밑에는 반바지 입고 플러스 후드 집업 갖고 올라가면 되지 뭐. 그러니까 추우니까 긴팔 긴바지 그리고 저희 뭐 여기 날씨 얘기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유럽 처음 파리 도착했을 때 나 아직도 추웠어요. 그 스태프분 털옷 입고 있던 스태프분 나 잊어버릴 수가 없어 진짜. 오늘 출국했는데. 그래요? 나는 한국에서 비치 에어를 입고 갔단 말이에요. 너무 잘 통하는 맞아요. 거. 봤어요. 봤어. 너무 봤지. 통풍이 잘 통하는 거 다 입고 갔는데. 근데 원래 유럽 날씨는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있는데 최근 연도에 유럽 날씨가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평년하고 다른 기상 이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뭐 추웠다, 뭐 재작년에 더웠다 이런 게 일반적인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참고로는 기상 이변이 최근 들어서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는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날씨는 일단 봄, 여름, 가을에 우리나라랑 기본적인 날씨는 똑같아요. 똑같고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여름에는 이제 끈적끈적한 이제 습도가 전반적으로 없는 편이라 그 일교차가 좀 있는 편이고. 아, 일교차, 그죠. 네. 그 다음에 비가 종종 이제 그, 하루 왼종일 우리나라 장마처럼 내리진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좀 추적추적 오는 경우가 좀. 그게 더 추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희 때가 좀 이상한 거였네. 저희 때 하루 종일 내리네. 너는 좀 많이 왔죠. 그때 저희가 여름인데도 입이 나오고 차 안에서 히트 트고 갈 줄 몰랐어요. 그니까 국이 A코스 같은 경우는 처음 파리는 되게 추웠는데, 마지막 파리는. 너무 더워서. 너무 아, 맞아요. 저 작년에 이제 B코스 나 봤죠. 그래서 이제 B코스 왔을 때 난 분명히 춥겠거니 시원하거나 춥겠거니 하고서 긴팔 입고 왔더니만 그때는 더웠어요. 저한테 날씨는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내려드리면 일단은 기내는 좀 춥잖아요. 기내는 추우니까 일부러 춥게 유지하죠. 거기 기내는 시작할 때 약간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타고 내려서 판단하세요. 일단 비행기 탈 때는 가장 간편한 그 공항 갈 때 비행기 탈 때 이쁘게 할 필요 없이. 없잖아요. 저는 화장도 안 하고 갔는데 욕먹었지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닝복 입거나 이렇게 정말 티셔츠 하나에 트레이닝복 하나 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연예인들 공항 패션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할 게 못 돼요. 어차피 거기 이제 담요 주니까 항공 담요 주니까 추울 때는 또 좀 덥고. 여자분들 손발 차가우신 분은 수면 양말 가지고 타고 나 발시를 충전. 그리고 슬리퍼 같은 경우에 달라고 하면 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발에 땀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출국할 때 기내에서 가죽 샌들은 신으면 안 돼요. 가죽 샌들 신고 있다가 땀 때문에. 아니 기내용 샌들을 기내용 슬리퍼를 달라고 해. 아, 네 그건 예 그건 당연한데 네. 저는 저번에 남방항공 타고 왔을 때. 기내용 그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달라고 했는데? 네. 그 없대요. 남방항공 타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침낭. 침낭. 매트. 침낭은 겨울용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사람마다 다르던데? 다르게 얘기하던데? 아 그래요?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오히려 겨울용이 때론 아침에 햇빛 제대로 찌를 땐 더 더울 수 있어요. 나라마다 다른 것 같아요. 파리 갔을 때는 전부 다 내 겨울용 쓰고도 다 춥다 그랬고 처음에 때. 저희 파리 갔을 때 근데 더운 나라 베네치아 가니까는 침낭은 뭐 깔개 그렇죠. 그리고 침낭이 겨울용일수록 부피랑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여름용일수록 부피랑 무게가 적게 나가죠. 그래서 무조건 겨울 침낭 갖고 온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좀 추천을 하는 거는 일단은 아예 여름용 가지고 왔다가 낭패 보는 수도 있으니까 가서 샀는 봄 가을용 정도 갖고 오고. 아 봄 가을용도 있어요? 네, 제가 봄 가을용 갖고 갔어요. 봄 가을용을 갖고 오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도 두꺼운 거 한 벌 입는 것보다 얇은 거 여러 겹 입는 게 더 따뜻하잖아요. 공기층이 형성되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그 이동 중에 차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무릎 담요라던가 항공 담요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이제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추우면 약간 좀 이제 수영 연말에 긴 바지 이렇게 좀 그냥 필로트 후드 제법 이렇게 입고 자고, 더우면 뭐 더운데 이렇게 하면 되고. 맞다, 비행기 항공 담요. 저희 그거 다 챙겼는데. 아니 그건 누가 저는 갖고 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리면 다 그거 하나씩 챙겨가지고 왔더라고. 베개도, 심지어 베개까지. 네.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좀 안 챙겨 왔었는데, 어쩔 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나씩 이제 갖고 오기도 한답니다. 항공 다녀 잘 써요. 차 안에서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차 안에서 여러 명 이동하다 보니까, 특히 또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하다가 졸리니까 에어컨을 막 이렇게 트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잠 깨려고. 뒷사람 같은 경우에 추운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앞자리랑 뒷자리가 이제 에어컨 조절을 따로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기라는 게 순환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차 안에서 진짜 유용했어요. 항공 담요가. 항공에 추우면 담요 챙기세요. 그리고 게다가 항공 담요 간혹 가다 그런 용도로도 쓰여요. 이제 도치다리? 네? 그 뭐지? 그러니까 햇빛 따사운데, 햇빛 따섭고 이제 햇빛 따서 더운데 에어컨은 틀어서 이제 시원할 때 태양식으로 이제 그냥 그거 덮고만 있어도 공기는 시원하니까, 근데 햇빛은 차는데가지고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게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추울 때 덮는 건 어쨌든. 아니 그게 아니라 추울 때가 아니라, 아까 더운데, 더워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상황인데 뜨거워서 햇빛은 차단이 안 되니까, 뜨거우니까 이 항공담요로 덮어서 그 햇빛은 차단하되, 이게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네, 에어컨에 차가운 거는 느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네, 그렇답니다. 네. 그 담요 챙겨야 돼요. 그리고 매트, 깔고 자는 매트는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엠보시 좋아요. 있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게 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돌이 있어서 이게 좀 아파요. 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냉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맞아, 맞아. 해서 그 매트리스는 있는 게 좋고요. 매트리스는 이제 보통 캠핑 그 텐트 방 하나가 두 명이 쓰는데, 거기가 이제 140에 210 이렇게 되거든요. 면적이요? 예, 예. 140. 대부분의 매트리스가 1인용 같은 경우에 거의 70에 200 이 정도로 해서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뽀송뽀송 엠보싱 같은 거. 네, 엠보싱. 그 카키색에 보라색에 그거 얘기한 거. 아, 네네네.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이게 한 면 접으면 보통 이제 70. 70이고, 가로가 70이고, 이게 한 겹으로 이렇게 쫙 펼치면 140이고, 보통 그래요. 더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로 길이는 보통 한 2m 정도 하고, 텐트는 2m, 방 크기만 하면 140에 210이니까 그런 매트리스를 가져와도 되고. 좀 하고 나보면 또 그 방과 방 사이에, 거실 사이 돗자리로 깔면 되니까. 그래도 되죠. 돗자리는 꼭 챙겨가세요. 돗자리는 진짜 외국에서 안 팔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나 봐요. 네, 돗자리는 챙겨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1인당 하나씩 갖고 올 필요는 없고, 조당 한 두 개 정도? 응. 밥 먹을 때랑 거실에서 같이 있을 때 정도. 술 마실 때. 네.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 얘기 나온 김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가격 대비 저렴하잖아요. 그 아까 뽀송뽀송. 네. 카키 보라색. 이게 저렴한데 나름 좀 부피가 있잖아. 그렇죠. 부피가 좀 크죠. 네. 뭐 그 챙겨본 친구들 많이 있긴 한데, 뭐 그거 챙겨도 상관없고요. 가성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돈을 드린다라고 하면 에어매트? 에어매트 같은 경우에, 에어매트도 이제 거의 침대 수준으로 이렇게 한 10cm, 15cm 이렇게 되는, 아니면 5cm 되는 그런 거는 이제 공기 주입이 어려워죠. 그래서 전동으로 공기 주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갖고 와도 되긴 한데, 그거는 사실 부피도 좀 커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한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유럽에서 자주 썼던 건데, 이제 네. 호스를 이렇게 쭉 열면 자동으로 이제 공기가 쑥 들어가서 부풀어지면서. 그 카키 색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연두색의 카키. 네. 정확하게 연두색의 밤색. 그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쑥 들어가고 다시 호스 잡으면 푹신푹신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접어도, 바람 빼서 접어도. 그런 거 얼마 찾았어요? 원래 사실 그거는 그 파리에 있을 때 산 거고 파리에서 그거 원래는 그 매트리스랑 침낭 일체형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 침낭 밑에 그 매트리스가 같이 있어서 연결돼 있어서 그 이걸 빼고 접을 때는 그거 캡을 열어가지고 공기를 빼가지고 접고 그다음에 그 필 때는 캡 열어가지고 근데 단점이 근데 그거는 비쌀 것 같죠, 그쵸? 상당히 좀 비싸긴 하죠. 아, 근데 그럼? 요즘에 에어 매트리스 아까 얘기했던 침낭이랑 같이 있지 않고 에어 매트리스만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캠핑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캠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해를 거듭할수록 캠핑 용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리고 갈수록 좀 가격도 저렴해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쓴 쾌차거 같았어요. 팔더라고요. 우리 텐트야? 네. 아 진짜요? 그래도 진짜 사고 싶었어요. 20만원이면 내 수중에 지금 한 40만원 있으니까 사면은 절반이 날라가 살까 말까. 근데 고민하다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쾌차. 쾌차라고 그 프랑스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에 쭉 깔려있는 캠핑 브랜드? 예, 캠핑 브랜드고 그거는 어디서만 팔면 데카트롱이라는 마트에서만 팔아요. 아 그거 마트. 예, 그 파란색 간판에 하얀색 글씨로 된 데카트롱. 거기 제품들이 캠핑 레저 스포츠 관련 제품들을 주로 하는 마트인데 거기 제품들이 가성비가 괜찮아요. 특히 필로트는 그 캠핑 텐트도 그렇고 캐츄아 제품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써보니까 캐츄아 제품이 제일 괜찮아요. 그래서 캐츄아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매트리스나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침낭 매트리스 달린 침낭이 캐츄아 거예요. 캐츄아 뭐 침낭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캐츄아에서 슬리빙 베드라고 이제 캠핑용 매트리스와 이불이 같이 딸려있는 좋은 거 많다. 휴대용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 1인용 뭐 2인용 이렇게 해서 딱 그 텐트 방 크기에 맞춰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매트는 꼭 필요해요, 그쵸? 필요해요. 침낭이나 매트리스를 부피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사가지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 유럽 가서 사는 게 낫냐 이런 질문들도 해요. 어느 게 낫나요? 예? 어느 게 낫나요? 저 같으면 이미 침낭이 있으면 아니면 어디 뭐 구했을 빌렸으면 캠핑 좋아하는 아버지나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빌려가 좋은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런 게 아예 없으면 요즘에 뭐 공구나 이마트나 뭐 마트 가서 싸게 저렴하게 파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거는 개인 취향? 아니요 자기 짐이 얼마나 돼 있냐에 따라서 선택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짐이 좀 적은 편이면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있는 것들도 저렴하게 해가지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유럽이 어떤 제품은 우리나라보다 싸기도 하지만 어떤 제품은 물가나 이것 때문에 더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트리스 침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한국에서 준비해 오되 나는 짐이 너무 많다 부피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그러면 유럽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생각은 처음에 오면 운전자들 먼저 왔을 때 운전자 교육 하잖아요. 운전자 네. 교육 때 뭐 주유소도 가고 뭐 대형 마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코스나 이런 걸 잘 잡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데카트롱이 있는 대형 마트 안에도 뭐 까르푸도 있고 데카트롱도 있고 여러 가지 매장들 같이 있는 그런 대형 마트들 있고 대형 단지죠. 쇼핑 단지 이런 데를 안내해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구입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동 구매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침낭이나 뭐 매트나 이런 것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막 여행 막판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유럽 현지에 있는 운영진들이 그걸 알아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뭐 그걸 준비하기에는 그 여력이 너무 안 돼요. 그거는 시비기 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대신에 한국에서 최대한 좀 준비하고 부피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되면 현지 와서 제가 그 운전자 교육 기간에 그 그런 걸 전문적으로 살 수 있는 대형마트를 운전자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 뭐 미리 먼저 가 있는 운전자한테 먼저 부탁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한다거나 아 그러면 되겠다 아니면 이제 빨리 와서 그 운전자 통해가지고 데카트론 위치 뭐 확인해가지고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제가 혹시 모르니까 데카트론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그거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캡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단톡방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팁처럼 올릴게요. 그러면 대충 데카트론에 어떤 제품들이 있고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가시면 사실 분들 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아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마이크로 SD? 네. 왜냐면은 마이크로 SD랑 그 마이크로 SD 말고 마이크로 SD? 네. 그리고 마이크로 SD 사면은 그 SD 카드 모양을 생겨가지고 SD 카드 꼴 마이크로 SD 꼴 수 있는 거 리더기. 있잖아. 리더기. 그래 리더기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그 리더 카드. 리더 아, 카드. 아 이 지금 요 얘기 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그게 이게 뭐냐고 계속 물어봤던 거야. 우리 아까 껍데기. 젠더 뭐 컨버터. 가라 SD. 하여튼 그 리더 카드 그걸 챙겨가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DSLR이든 뭐 카메라든 보통 SD 카드 들어가잖아요. 거기 이제 거기 마이크로 SD를 꼽아준 다음에 그 SD 카드 모양 자체로 꽂아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바로 마이크로 SD를 뽑은 다음 핸드폰으로 옮기면은 노트북 같은 걸 굳이 짐대에 들고 갈 필요 없이 바로 핸드폰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사진을. 그러니까 마이크로 SD를 들고 가면 그 커다란 SD 카드를 넣는 것도 같이 꼽혀져 있지 않나 근데? 네. 그러니까 SD 카드 내보낸 거 안에 조그맣게 들어 있잖아요, 같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뭐 필요 그거 SD 카드 사면 되겠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 사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거 사시면 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솔직히 그 뭐지? 사진 정리하겠다고 노트북으로는 솔직히 노트북도 짐이고 도난 위험도 있고 하니까요. 아까 그거를 그 DSLR로 찍은 다음에 그 마이크로를 핸드폰에 바로 옮기는 거죠. 마이크로 SD로 바로 해서 옮겨? 사진 정리를 한다는 거죠. 네. 핸드폰으로. 네. 지울 거 지우고. 네. 괜찮다 그거. 그 옮기는 거는 어떤 걸 옮겨요? 옮기고 그걸 마이크로 SD를 비워요? 그럼 마이크로 SD를 여러 장 갖고 와야 되겠네? 아니 굳이 옮길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32기가짜리 큰 걸 사 그러면? 굳이 옮길 필요도 없고 그 자체 내에서 마이크로 SD 카드 내에서도 폴더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며칠째 이거 며칠째 며칠째 이런 식으로 다 지정하면 똑똑하다 똑똑해 저는 이거 저도 배운 거예요 작년 피코스 갔을 때 근데 송시엘 씨한테 다른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 뭐냐 아예 DSLR 말고 와이파이 되는 와이파이 되는 거 그래서 바로 그냥 전송해버리고 엔드라이브 이런데 하고 그냥 없애버리고 지우고 와이파이는 연경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와이파이 못 믿어 비타민 연이? 잘 모르겠어 그랬던 것 같은데 와이파이 못 믿어요 그리고 또 개방적이라 아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막 짐 그래서 막 짐 줄이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짐 줄이는 건 옷만 많이 안 들고 오면 짐은 알아서 줄여져요 그쵸 담당님? 아 그럼요 맞아요 가서 빨기 쉬운 옷 면 위주로 하고 막 가서 패션쇼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드라이 필요한 거 아니 지금 애들은 참가자들은 패션쇼 할 그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죠. 아 진짜요? 원래 처음에 가기 그러잖아요. 전에는 그런 생각 안 오나요? 처음엔 다 그러잖아요. 이거 입고 저거 입고 막. 첫째 날 이거 입고 둘째 날 이거 입고 아마 그 그것도 딱 팔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적어내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가감하게 딱 잘라 얘기하는데 지금 싸고 있는 짐 다 버리세요. 옷 다 빼고 다 빼고 가방에 제일 필요한 건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 라면 이런 건 사들고 와야 되니까 라면이 재산이에요. 뭐 옷걸이, 김, 드라이기 뭐 이게 필요한 거 공동 물품 이런 거 넣다 보면 옷 챙길 데가 없어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는데 면 티랑 뭐 면바지 빨기 쉬운 거 무조건 그런 거 몇 개 챙기고 꼭 필요한 거만 챙기세요. 뭐 이날은 뭐 원피스 입고 전화는 그러니까 원피스 입을 수 있죠. 뭐 하루에 하나 정도. 근데 바르셀로나나 뭐 어디지? 다른 데 가면 자라 같은데 예쁜 거 많이 팔아요. 이게 세일 기간이잖아. 세일 기간에 그때 사면 되니까. 50에서 70 뭐.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 나시티 뭐 반바지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진짜 많이 팔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옷을 또... 많이 갖고 올 필요는 진짜 없어요. 신발 그리고 신발 많이 들고 오지 마세요. 운동화 하나. 운동화 하나. 운동화 두 개 정도. 운동 무슨 두 개나 갖고 와. 운동화 하나. 하나. 그리고 뭐 샌들 하나. 근데 바닥 얇은 건 발바닥 아파요. 그건 참고하세요. 운동화 하나 정도 질척. 구두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옷 들고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질척거릴 때 운동화 묻으면. 운동화 왜 질척거리지? 비 와가지고 딱 질척거릴 때 운동화 저 하나 날려. 차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 차 내리다가 캠핑장에서. 진이탕 그런 거? 네. 그래가지고 저 두 개 챙겼는데. 그럴 땐 슬리퍼 신으면 안 되나? 발 씻으면 되잖아. 짐이에요. 짐을 최대한 줄입시다. 그럼 트레킹을 하나면 되겠죠. 뭐. 진흙 흘러내리는. 트레킹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아니, 트레킹은 난 더 덥지 않아? 시원해요, 의외로. 그래? 네. 아니, 그냥 운동화 자기가 제일. 그냥 운동화 자기가. 발 편한 거 들고 오면 돼요. 제가 발 편한 거. 네, 그래요, 그럼. 그거랑 여자들 구두, 아, 그거 아니에요. 들고 오지 마세요. 신을 데가 없어요. 다 돌길이라서 발바닥 엄청 아플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아, 구두? 힐! 그런 거 들고, 은빈인가 누가 들고 왔었는데 못 신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부츠였죠, 그거는. 그럼 부츠. 부츠. 어쨌든 다 까질 거예요, 아마. 구두, 굽, 이런 거. 아유. 에이. 나중에 분명히 슬리퍼만 신고 다닌다? 운동화도 안 신을걸요? 나 사진, 나중에 리스 보니까 다 쪼리 신고 다니던데, 사진에. 그리고 또 이제 다, 그 자국만 남잖아. 나머지 타고. 쪼리 자국, 쪼리 자국. 슬리퍼 자국. 그 오히려 옷이나 이런 것들, 옷,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샴푸, 치약, 비누 이런 것들은 다 현지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은 기본적으로 생필품은 우리나라 생필품에 대한 가격을 잡잖아요. 네. 그게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현지에서 사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진통제 필요한 진통제 좀 여성분들은 진통제 챙겨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뭐 알아서 잘들 챙기니까. 상비약은 네. 개인적으로 드시는 약은 들고 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뭐 속옷은 뭐. 속옷은 뭐. 여자들은 좀 더 필요하죠. 세 세트? 남자들도 많이 필요해요. 남자들도 안 빨아 입어요? 빨아 입잖아요. 빨아 입으면 많이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고요. 많이 필요해? 모르겠어요. 저는 평균 3개 4개였던 것 같아요. 바로 마르지가 않으니까요. 3개 4개였던 것 같은데. 바로 마르지가 않으니까. 예전에 그런 애도 있었는데 속옷이랑 양말을 일수별로 갖고 온 거야. 한번 하고 누구 버리려고. 누구 보여줄 거야? 일수별로 해서 봤어. 안 빨고 그냥 버리려고. 아? 한 달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애가 있었다고요. 아 진짜요? 네. 대단하다. 양말은 거의 안 신게 되죠? 네, 양말은 거의 안 신게 돼요. 야, 운동화 신으면 몰라. 운동화 신어도 뭐 거의. 운동화 신어도 그냥 맨발을 신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는. 냄새나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양말 안 올랐을 때. 그렇구나. 아, 저는 보통은 딱 그 샌들 있잖아요, 샌들. 네. 샌들이랑 그 그거 뭐냐 약간 고무처럼 된 슈즈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크로스에서 나온 작년에 이렇게 구멍 퐁퐁 뚫리는. 응, 시원해. 예. 그리고 이게 그 잘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편해요. 진짜 네, 편해요. 맞아요. 되게 가볍고. 진짜 비 말라도 그냥 아니 비 뭐 맞아도 닦기도 편하고. 알아서 배수가 되는 신발. 근데 비끼래요. 미끄럽던데. 조금 미끄럽긴 해. 좀 미끄러워요. 이번에 접지력이 좀 떨어졌어. 아 그리고 뭐 또 조별로 뭐 컨트롤 뭐 뭐지? 트러블 컨트롤이래. 아, 트러블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일단 짐 얘기부터 다 끝났고 단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여기 또 보니까 뭐 스위스 여행 대신에 갈 만한 곳 이거는 단장님 가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일단 짐 얘기부터 먼저 다 해봅시다. 짐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그 얘기만 하고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또 먹거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유럽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사기 어렵거나 비싼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갈 때 챙겨가는 게 좋은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라면 김치 챙겨가고 다 이게 다 달라요. 먹거리 중심으로 좀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항상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 도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네. 그래서 한두 사람 얘기만 들어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아까 뭐 침낭에 대해서도 다 다르잖아요. 겨울용. 그렇죠. 봄 여름용. 아, 봄 가을용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김치는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야지 말아야 된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 왜 그런지 이유까지 좀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자기는 어떨 것 같은지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야지 기계적으로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대로 그냥 아 무조건 수긍하지 말라니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김치 꼭 필요하대 해가지고 김치 꼭 가져가야 돼 해서 가져왔다가 아닐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그쵸. 예, 아까 얘기했듯이 습식 건식만 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다 습식이래 무조건 습식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들으면서 그 이유가 왜 습식이라고 하는지 왜 건식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고 자기의 성인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요. 예. 누가... 저는 김치 한 표 들고 가야 됩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지 애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딱 가면 음식이 막 아, 난 유럽 체질이야. 빵 좋아해. 괜찮아. 하지만 아, 매일 먹으면 별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희도 처음에 김치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얼만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엄청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김치 들고 와서 했던 생각이 아, 조금만 더 들고 올걸. 저희가 그때 막김치 그 종갓집에서 나오는 막김치 통에 들은 거 그거 두통이랑 포이김치 그거 저희 선발대 후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랑 그냥 참가자랑 일반 참가자랑 운전자 조에서 그냥 일반 김치 그때 한 포 들고 왔었고요. 그때 그게 3kg였나?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걸 이제 먼저 사온 거니까 먼저 먹고 최대한 그 또 제조일자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걸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먹고 뒤에 이제 본대가 왔을 때 막김치 두 통이랑 그때도 3kg짜리였는데 꽤 오래 먹었어요. 그래서 김치는 나중에도 후회하는 거니까 좀 김치로 음식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김치찌개 끓여 먹을 때, 김치볶음밥 해 먹을 때, 뭐 카레 먹을 때 김치, 뭐 라면 끓여 먹을 때 김치 엄청 행복했던 것 같아요. 김치를.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김치는 저는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들고 갈 때는 아 김치를 좀 더 가져가야겠다. 이제 문제는 저도 기본적인 김치는 갖고 온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이제 보통 궁금해한 건 양이 얼마를 갖고 와야 되냐 가늠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저희는 막 김치 통에 든 거 그게 1kg일 거예요. 아마 1kg짜리 두 통이랑 포기 김치는 3kg짜리 두 개였던 것 같은데 그럼 총 몇 kg지? 8kg인가요? 운전자 조에서 조금 먼저 들고 가고 뒤에 3일 뒤에 오는 다른 참가자가 또 들고 가고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0kg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한 조에? 그때 네. 여행이 며칠이었죠? 저희는 6월 20... 저는 운전자여서 6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였나요? 저희가? 몇 박 며칠이었나? 총 한 35박인가? 35박 36일? 그 일반 참가자들이 32박 33일이었나 그랬죠?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돈돌이 푸조는 두 번 왔는데 김치 네. 어떻게? 얼마큼 들고 가야 돼요? 김치요. 김치 칠기 때 제가 칠기 갔을 때 저희는 이제 김치 그 종갓집 김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한 그냥 큰 걸로 한 두 개 정도 저희는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좀 부족했죠. 그래서 도중에 한인마트 가서 그게 3kg일 거예요. 아마 한인마트 네. 가니까 엄청 비싸요. 한인마트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진짜 아 김치를 많이 챙겨가야겠구나라고 확실히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는 김치를 안 들고 왔었죠. 우리 본부에서 네.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김치를 안 들고 와서 그랬는데 그 칠기 때 네, 확실히 그 큰 거 두 개짜리 큰 거 두 개 들고 갔는데도 모자란 거 보니까 진짜 금방 모자라졌어요. 그 김치 생각보다 많이 먹게 되죠. 진짜 많이 먹게 돼요. 이제 밥 먹으면서 김치 찾고 라면 먹으면서 김치 찾고 카레 삼문 카레 김치 찾고 맞아, 김치가. 김치가 최, 김치랑 라면이 최고의 자산이에요, 진짜. 안 먹던 사람들도 약간 좀 그런. 향수에 비틀려가지고. 아, 저희도 왜냐면 중간에 뭐 모자라면 한이마트 사지 뭐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 비축해두려고 가려고 로마 한이마트 갔을 때 하는데, 가격이 비싸. 진짜 장난이 아니게 비싼 진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쬐끄만 거, 쬐끄만 것들로 여러 개는 그런 걸로. 우리는 먹고 싶은 거 중간에 참았어. 마지막까지 조금 견디자고. 다행히 저희는 근데 깍두기를 담아 먹어가지고 아, 그나마 때? 우리는 조금 괜찮았어요. 깍두기 담아 먹었거든요 우리가. 깍두기는 좀 남았죠. 몰랐어요 저희는. 다 먹은 줄 알았어요 저희는. 말씀 안 하셔서. 네, 그러니까 본부차에 실고 다녔죠. 많이 남았더라고. 필요할 때마다 그 와서 퍼 갔던 조마다. 몰라서. 저희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고 안 먹었어요. 우리는 아 그 약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싣고 다니기 힘들었어. 삐코스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보니까 아주 곰팡이가 제대로. 아 그때는 아예 왜냐하면 그 삐코스 왔을 때 그게 곰팡이가 했던 거는 빨리 도착했을 때가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웠잖아요. 41도. 그거를 계속 텐트 밖에 내놨으니까 며칠 동안. 텐트 밖에 내놨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오징어실까지는 괜찮게 먹었던 것 같은데. 예, 괜찮게 계속 그 뭐 먹는데 이렇게 뭐 지점. 김치가 발효 식품이니까 조금 처음에는 덜 익었고 중간 잘 익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새콤하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뭐 나름 작년에는 그 깍두기 담가 먹었던 값을 했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한국에서 들고 갈 수 있는 거 라면, 김치, 김은 조금 넉넉하게.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은 근데 생각보다 저희는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아, 한 통 4kg짜리 한 통? 4kg 맞나 봐. 많지. 그거 한 통도 좀 많았고 그거보다 한 2kg. 4kg 한 통이면 너무 엄청 많죠. 그냥. 우리는 근데 그게 좀 많이 남았어. 2kg였나 근데 그게? 2kg 돈인가? 좀 쬐끄만 거. 그거는 너무 작아. 왜냐면 우린 닭도리탕 해 먹었거든. 아, 그래요? 차라리 닭도리탕 양념 그걸 가져가 버리지.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렇네. 단장이 천재. 그냥 그런 거. 고추장 생각보다 많이 안 필요하고 그거 비벼 먹을 수 있는 거. 튜브 짜 먹는 거. 아마 된장도 많이 끓여 먹을 것 같은데. 애들이 귀찮아서 맨날 라면만 끓여 먹는 경우가 많아서. 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이제 물 부어 먹으면 이제 되는 그런 된장. 아, 그. 뉴스 낸 것도 티백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다시마랑 멸치랑 뭐 새우 이런 거 들어있는 티백들. 마트 가면 요즘에 있더라고. 네, 맞아요. 저희 사갔었어요. 네, 그런 거 갖고 오면 괜찮고. 그거 쌈장. 쌈장은 쌈장? 근데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긴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를 많이 구워 먹어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맞아요. 쌈장. 근데 큰 통 하나 사는 것보다 날씨가 더우니까 작은 통 여러 개 사는 게 가격은 좀 비싸도 좀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통? 자기 쌈장 자기가 챙겨오기? 이런 건가? 아니, 조별로 한번 먹을 때 조그만한 거 하나 다 쓰니까. 아니면 쌈장도 튜브형 있지 않아요? 쌈장도. 아니, 너무 양적나? 소금에 찍어 먹어도 되잖아. 그래도 괜찮아. 하긴 소금에 기름장만 해도. 감지덕진가? 솔직히 그쯤 되면 그냥 밥에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다음에 그 밥 먹는 거 자체. 송이버섯 같은 건 싸니까 마트에서. 아, 맞아요, 양송이버섯. 고기 구워 먹을 때 송이버섯 같이 굽고. 상추도 되게 싸잖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싸고. 상추 싸니까 상추 사고 마늘도 뭐 그렇고 양파도. 네. 그거랑 같이 해서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죠. 그리고 찌진 구워 먹을 거면 부침가루. 아, 그리고 저희 일조 애들이 깻잎 장아찌? 장조림, 통조림 같은 거. 장조림이나 뭐 깻잎 장아찌 이런. 아, 통조림 같은 거? 들고 와서. 아, 맞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부피가 별로 안 크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걸 너무 많이 갖고 오면 그게 다 짐인데. 적당히 갖고 오면. 가끔 이렇게 그 쓸 때가 있어요. 급하게 이제 빨리 뭐 먹어낸다거나 이동 중에 밥을 먹는다거나 뭐 이럴 때. 그리고 저희 그다음에 그것도 괜찮아요. 블럭 있잖아요. 국 블럭. 국 블럭 같은 경우에는 물만 부으면 국이 되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갖고 올 필요 없는데 가끔씩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북극 블럭 제가 들고 왔었거든요. 그게 나름 근데 그렇게 부피가 많이 안 차요. 가벼워가지고 그렇게 짐되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게 짐되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조금 조금 넉넉하진 않을 정도? 그 정도만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쭉 적으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다 필수는 아니라는 거. 선택사항. 선택사항인 거죠. 선택사항이고 본인이 판단해서. 판단하고 조원들끼리 결정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최대한 짐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나누고. 그다음에 짐을 쌀 때도 옷을 하나 사더라도 그 어떻게 싼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옷의 부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통해서도 그 짐 싸는 노하우 이런 것도 영상들도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도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공기층을 없애는 거죠. 뭐 똘똘똘똘 말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공기층을 없애가지고 그리고 이것과 이 물건과 저 물건을 같이 이렇게 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옷은 최대한 적게 들고 오고 차라리 먹을 걸 많이 들고 오는 게 저는 그렇죠. 먹을 것도 라면 김 굳이 유럽에서 있는데 사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유럽에 있는 사가지고 소금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그치, 설탕 소금. 이런 거. 그럼 프랑스 천일염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두는데 일부러 우리나라 엄마들 지난 천일염 막 갖다 주 막 그 프랑스 천일염 사는데 소금을 여기까지 여기 올 때 사가지고 필요 없죠. 참기름은 공금으로 한국을 사오고 없는 건 참기름, 간장. 참기름, 간장. 간장. 식초. 솔직히 후추도 거기 있으니까요. 후추도 있죠. 그러니까 식초도 솔직히 없어서 살 수 있지 않아요? 식초는 근데 발사믹 식초 같은 이런 거밖에 없던데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식초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그 우리나라 식초가 차라리 저희 그래서 로마 한이마트 가서 우리나라 식초를 샀어요 일부러. 아, 비빔국수 해 먹고 나중에 깡칼 가서 굴 먹을 때 초장. 초장 만들어 갔죠 깡칼 갈 때. 민선이가 만들어 갔어. 아 진짜요? 그래서 만들어 갖고. 남들 다 레몬으로 찍어 먹을 때 우리는 빨간 굴을 먹었다는. 다 빨간 혈흔이 묻혀져 있는 굴 껍데기가. 또 뭐 없나요? 소주 어떤가요? 소주. 아 소주 많이 들고 가야죠. 칠기 때는 소주가 운전자 교육날 다 사라졌다는 거. 소주는 뭐 어떤 게 감이 났나요? 소주는 팩스 소주. 요즘에 근데 뭐 그 파우치형으로 나왔대요. 소주. 아 얼리는 거? 얼리는 거 아이스 소주. 뭐 얼리는 건지. 그것도 괜찮네. 그거는 부피 찾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네요. 아이스 소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면세점 같은 데서 좀 더 사든가요? 네. 팩소주를 아니면 이렇게 옆에 펴가지고 그쵸? 작은 것들? 네. 아니면 이렇게 뭐지 플라스틱 병도 요즘 작고 낮은 것들 2리터짜리 PT 소주 하나 가져갈까? 몇 병 가져갈까? 그것도 전 짐이 워낙에 별로 없기 때문에. 아 그러겠네. 저는 간편하게 다니는. 근데 소주 가서 술 사먹는 게 더 싸지 않아요? 근데 소주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소주는 없어. 아니 있어도 비싸니까. 그쵸 있어도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 보통은 이제 맥주 많이 먹잖아요. 네. 맥주 많이 먹고 예거나 뭐 엡솔이나 엡솔이나 그런 거 많이 먹는데 소주가 땡길 때가 있어요. 항상 매일 먹기는 어렵고 가끔 땡길 때 먹는 용도로. 그러니까 큰 거 페트 소주보다도 작은 거 여러 병이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따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유럽 담배 많이 비싸니까 면세점에서 담배 끊을 거 같아서 안 들고 가면 큰 코 다쳐요. 후회해요 진짜. 그래서 뭐 보통은 1인당 한 보루인지 두 보루 정도씩 원래는 이제 예전에 그 프랑스 간다라고 하면 두 보루까지 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보루로 제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 뭐 검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보루나 한 보루 뭐 본인이 선택해서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 갖다 아마 100% 모자랄 거고. 다른 분 아 모자라요 그 정도로? 한 보루면 몇 갑이에요? 한 보루가 몇 갑? 그걸로 한 달 못 펴요? 열 갑이면 많이 피는 사람은 한 다 쓰면 끝날 테고. 아니? 그건 진짜 많이 피는 사람이고. 그건 진짜 많이 피는 사람이고 보통 피는 사람들은 열흘이면 끝나고. 하루에 한 개씩 펴요? 한 갑씩 펴요, 그러면? 보통 한 3분의 2갑에서 한 갑 정도 피죠. 왜냐면, 자기 혼자 피는 거에 아니라 이제 가끔 이제. 네. 우와. 적게 피는 사람은 보름까지도 가고. 폐 괜찮아요? 전 많이 피는 편은 아직 살아 있네. 전 많이 피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좀 많이 피는 편은 아니에요. 하루에 반 갑? 근데 필로트만 했다 하면 담배가 그렇게 땡겨. 저 스테파니까 양치 양 알겠죠. 양치하고 났는데 담배 피고 싶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담배 피고 싶고 시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는데 양치하고 내 피고 싶고 매 순간 순간 뭔가 그 네.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그 좀 초면에 부탁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그렇고 친 자기 존나 뭐 친한 사람들 중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예의를 다해 좀 부탁을 한다거나 같은 조끼리는 조금 뭐 그런 건 경유에서 올 때 뭐 이렇게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또 저렴하지 않나요? 베트남 다들 중국에서 막 담배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온 거 보니까 베트남 항공이랑 아시아나 에어프랑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시아나요? 에어프랑스? 비싼 것 탄도. 난 나중에 피니언 타야지. 어쨌든 그렇게 좀 잘 챙겨 오시면 되고. 또 뭐가 있네 준비물에서 못 빠뜨린 거 없나? 또 빠뜨린 게. 제일 중요한 게 침낭 매트, 먹을 거, 모기 퇴치제. 모기 퇴치제. 하고 선글라스, 스포츠 타올. 참고로 모기 퇴치제 이런 거는 유럽에도 있답니다. 마트 가면 대형 마트 가면 우리나라 그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불 붙이는 거 모기약. 아 네. 그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고. 근데 밴드는 못 본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요. 헬로키티 뭐 이렇게 뽀로로 막 뽀로로. 이런 거. 둘리 이런 거. 둘리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했지. 갑자기 중요한 거 뭔가 싹 스쳐가는데 까먹었어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닐팩. 저희는 비닐팩 많이 챙겨서 유용하게 썼어요. 근데 비닐팩은 유럽 마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비닐팩이었나 그런 게? 봉다리? 슈퍼 봉다리? 아, 봉다리 같은 그런 거였어. 우리 슈퍼 봉다 슈퍼 봉다리 같은 건 우리 스텝 영춘이는 많이 챙겨온다고. 가게에서. 아 진짜요? 어쨌든 저희는 저희 영춘이 오빠 같은 조라서 많이 저희, 챙겨왔었나요? 저희는 그때도 유용하게 썼어요. 그건 유용하죠. 근데 그거 외에 뭐 호일, 랩, 아 그런 뭐 거는 지퍼백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렇게 쓸 일도 없고. 근데 아 쓸 일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주먹밥으로 도시락 싸간다거나 뭐 할 때 뭐 필요하기도. 아 여름에 그거 챙겨야잖아. 식기, 후라이팬 이런 거. 그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한 조당 코펠 두 세트 정도 갖고 오면 될 것 같고 후라이팬이 좀 필요 큰 게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갖고 오면 부담이잖아. 그쵸. 근데 유럽이 유럽이 좀 비싸던데. 비싸죠. 근데 싼 것도 있어요. 싼 것도 있어요. 이케아 정말 잘 구하면 이케아 같은 데 가면 그냥 까르푸 가도 그냥 엄청 싼 거 있었어요. 어, 저희는 일, 못 찾았어요. 한 1주 쓰니까 밑창 깨지고. 그래서 차라리 뭐 다이소 이런 데 가면 10,000원짜리 팔지 않나? 5,000원짜리? 근데 부피가 크잖아요. 부피랑 무게랑 이런 게 부담이 되죠. 아, 그거는 근데 사실 저희는 근데 좀 뭐라지 독일에서 10유로, 15유로 주고 샀나? 근데 그러면 한국 돈 2만 원 안 되잖아요. 그 곰솥 그 생각나시죠? 솥 냄비 그거 사 근거. 그거 사가지고 엄청 애들 다 먹였던 잘해 먹었어요. 그리고 비코스 팔고 왔어요 우리. 에코스 피코스 있으면 에코스 애들 피코스 애들 많이 팔더라고. 젓가락 이런 거 다 주고 옷걸이도 다 주고 식탁도 발을 팔았고 우리한테 사람들 근데 그걸 살 줄 몰랐어요. 저. 멀티탭도 사더라고. 멀티탭도 저희 팔았어요. 멀티탭도 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뭐, 요거는 뭐 에코스 피코스 없고 그냥 TV 기타 충전기 챙겨 오시고 충전기 맞아 충전기. 멀티 시거잭 멀티 시거잭 자동차에서 필요하죠. 아, 그리고 렌즈 끼신 분 안구 건조 있으신 분 많이 건조하니까 넉넉히 챙겨 오시고요. 한국 그 인공눈물 그거 팔지 않아요 프랑스에? 그거 의약품에서 처방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닌가? 약국에서 본 거 같은데 그거 처방전 있어야죠. 맞 던데요? 저 항상 처방전 있어야 되는지. 프랑스도 그래요? 챙겨와요. 그리고 또 제 USB 이런 거 챙겨오고 USB 뭐 어디다 쓰죠? 노래 음악 들을 때 음악. 차에서 음악 들을 때 정리해서 들고 오세요. 왜냐면 인식을 못해 한국말을. 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아 나 저번에 한 번은 영어로 다 바꿨네? 노래 제목이랑 이런 것들을 약간 잉여 시간일 때 몇 곡 아니었어요? 몇 곡? 한 다섯 곡, 열 곡? 우비 아까 챙겨오고, 1,000원짜리 우비 챙겨오고 우산은 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산은 필요 없는 우산은 진짜 필요 없었어요, 저희도. 짐만 되죠? 짐만 되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 우산 잘 안 쓰잖아요, 비 와도. 그냥 맞더라고요, 진짜. 이 정도 비는 맞아줘요, 파리지행. 이런 그리고 또 뭐 있죠? 하여튼 먹을 거 잘 챙겨온다는 거. 먹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한전도 애들 한동안 단톡방에서 환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아, 환전. 환전. 얼마나 가져가야 되나요? 파운드는 얼마나 받고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위스 프랑, 뭐, 체코, 코로나, 뭐 이런. 근데 카드가 잘 되길래 저는 생각보다 놀라서 환전은 저는 600, 500유로? 해갔던 것 같은데. 아니다. 100만원 치 해갔어요, 한국에서. 오, 많이 그때 1530원. 일대. 지금이 1380원. 뭐야, 완전 좋겠다. 제가 최근에 봤었을 때가 1401원. 아, 나 지금 유로 사놔야겠네. 막 어쨌든. 계속 떨어지고 있구나. 아, 근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고 올 필요 없이 그냥 제 생각인데 정말 필요한 30-40만원? 지금 환율이면 많이 챙기면 50만원 하고 가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 저희 때는 참고로 1530원이었다가 나중에 후반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카드를 썼고 또 환율이 또 많이 쌌는데 또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잘 판단해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건데 돈은 많이 들고 가면 뭐 그렇죠. 서로를 믿지만 그래도 견물 생심이라고 혹시나 그거 아니더라도 돈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많이는 안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갔다 왔던 스태프들이 이러저러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안 들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금은. 주로 그러면 아까 이제 그것도 물어봤잖아요. 가서 꼭 가봐야 되는 것들, 꼭 먹어봐야 되는 것들. 사실 이 얘기는 참 우리가 팟캐스트나 뭐 할 때 아니 뭐 설명회나 모임 할 때도 많이,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해도 해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냥 연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비용, 가본 곳 이런 게 연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인터라켄에서 뭐 레저 프라에서 뭐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타봤으니까 그런 거 그 가격은 얼마 정도 했고 뭐 어땠다 뭐 할만했다 뭐 어땠다 이런 얘기 해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인터라켄 날씨가 좋아서 인터라켄에서 패러글라이딩 했거든요. 근데 한국 돈으로 저는 그때 카드로 긁었는데 한국 돈 하니까 22만원? 왜 이렇게 비쌌어? 그 정도 안 왔는데? 22만원. 그러니까 나중에 처리가 돼서 그러나? 그게 보통 한 12만원 정도? 아니었어요. 막 동영상 뭐 이런 사진 이런 거 다? 아, 그쵸. 같이 해서 20만원이었던 것 같아. 22만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왔나? 그거 타는 것만 17만원인가 그랬어요. 18만원인가? 그 체코 코로나가 코로나가 얼마였죠? 한 지금? 그리고 그때 스위스 프랑이 비쌌어요. 저 갔을 때는. 아, 맞아. 스위스 거의 유로랑 스위스 프랑이 거의 삐까삐까? 이런 말씀 안 되나? 삐까삐까. 코로나가 그걸 기억을 못 하죠. 대충 하나로 얼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요. 코로나로 그냥 카드로 긁었으니.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 스카이다이빙 할 때도 뭐 그런지 기억이 안 나네. 별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네요. 그냥 가서 스카이다이빙 할만해요. 아, 그렇고 그거 하고 저희는 또 로마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 되고 젤라또? 젤라또 먹어야 되고 맨날 하는 얘기죠 뭐. 베네치아 가서 먹을 거 없고. 베네치아도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베네치아에도 그럼 피자, 파스타, 젤라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베네치아도 그렇고 시내 한복판 관광지 핫플레이스에서는 가격이 비싸요. 맞아요. 그랬던 거 엄청 비쌌던 거 같아. 근데 차 타고 이렇게 좀만 이렇게 나가면 마트들 있잖아요, 대형마트들. 네. 대형마트 안에서도 젤라또 거의 1유로. 아, 어디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피자 막 이따만한 거 아무튼 그거 엄청 큰 거 한 판에 그때 얼마였지? 그 직석에서 화덕에서 만들어주는 그거 그때 10기 때 스텝 진수 나연이랑 나랑 케이스에서 그거 얼마였지? 배 터지게 드셨겠네요? 배 터지게 먹었죠. 맛있겠다. 음료수 마트에서 사고 해가지고 10유로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맛있는 피자 또 뭐 있을까? 오스트리아 일단 오스트리아 가면은 아 저 하고 싶은 거 있었다 맞다 생각났다 그 루체른의 필라투스 코스인가? 맞아요? 필라투스 코스 여름에 할만하죠. 그거 미리 좀 알아보고 혹시 할 사람 있으면 좀 맞춰서 그런가요? 이게 보면 이제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기차 타고 배 타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통수단은 모든 교통수단 다 타요. 다 타요. 인터라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루체른에 있는 필라테스 코스라고 있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인터라켄에 있는 동안의 기간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 고른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예, 만약에 루체른 필라테스 코스를 가려면 인터라켄에서 뭔가를 포기하고, 실트오른을 포기하든지 패러글라이딩을 포기하든지 레저를 포기하든지 그렇죠 그렇죠. 인터라켄 아 인터라켄 사실 저번에 우리가 인터라켄 편에 사실 인터라켄에 대해서 되게 비교적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 실트오른 기차가 뭐지 융프라우보다 싸고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터라켄에서 어떻게 하면 인터라켄을 잘 즐길 수 있는지, 3박 4일 동안 잘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굉장히 자세하게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 편을 좀 들어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터라켄에서는 산에 한번 가야죠. 그다음에 레저의 그 천국인데 레저를 한번 해야죠. 그다음에 추노수나 이런 것을 한번 봐야죠.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못해요. 그리고 많이들 뭐, 실토르, 융프라우 이런 것만 지금 알려져서 거기 꼭 가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비싸고, 그렇게, 시간도 하루 다 꼬박 다 잡아먹고, 딴 거 못하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데 이제 뮤렌이라는 곳이죠. 뮤렌만. 예. 보통 여행 책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인터라켄 동력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동력까지 갈 필요 없이, 아니 동력 가서 기차 타고 갈 필요 없이 차로 라우터브루넨에 가서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뮤렌, 케이블카타랑 기차 타고 뮤렌에 가서 갔다 오면 한 4만 원? 맞아요. 왕복 4만 원이면 뮤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토리나 융프라우 같은 경우에 20만 원 이상 깨지지 않나요? 많이 깨지죠. 20만 원 정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그다음에 근데 뮤렌 정도만 갔다 와도 인터라켄의 맛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그 유명한 사진, 저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네. 그 사진 뮤렌에서 찍었어요. 네. 뒤에 만년설 나와요. 그러고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기차 탈 때는 어느 쪽을 탄다? 창가 왼쪽. 창가죠, 왼쪽. 네, 그것만 이제 뮤렌 갈 때 그런 것만 해가지고 하면 뮤렌 갔다 오면 충분히 인터라켄의 그런 설경이랑 경치를 안껏 볼 수가 있고, 가격도 4-5만 원이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반나절이면 할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에 딴 걸 할 수가 있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자전거 탔던 친구들도 있고. 나 필라테스 하고 싶다. 그러니까 누나 그 사진을 미래에서 찍은 거라고요? 네. 날씨가 맑아서 그렇구나. 저희 때는 비 오고 그래가지고 안 느껴가지고. 이게 어떤 도시든 아까 뭐 그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전혀 만년설을 못 봤거든요. 갈 때마다 다 달라요. 그 도시의 모습은 날씨, 자기의 심리 상태, 정서,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군지 뭐 다 그 종합적인 거에 따라서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이랑 좋고 나쁜 그 만족도의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갔다 온 사람의 한마디 가지고 그걸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그럼요. 제가 인터라켄 20번 넘게 갔다고 했잖아요. 네. 갈 때마다 다르다고. 파리 6년 살았는데도 아직 파리 잘 모르겠다고. 이번에도 같이 여행했죠? 같이 여행 프로그램? 네. 같이 여행 프로그램 있죠. 꼭 가세요. 네, 저번 전체 참가자 모임 때 같이 여행 프로그램 소개를 못했는데 같이 여행 프로그램은 꼭 참가하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여전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 결국 또 로텐베르크 오디티랑 이런 데 못 얘기했네요. 하이델베르크 이런 데 얘기 못 했네요. 가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면은 10회를 찍죠. 네, 저 가기 전에 한번 10회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모여서 시간 잡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뭐 3명 이상이 모일 수 이렇게 3명이 가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게스트? 게스트까지 해가지고 아니면 요번에 방법을 찾아봤어. 네, 방법은 갈고요. 가기 전에 10회를 찍으면 네. 좋긴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가서는 어쨌든 40일에서 한 달, 두 달 가까이는 팟캐스트가 이제 안 되게 될 텐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저희 둘이서 남아서 할게요. 현장 중계를 하든가. 뭐 그러셔도 되고. 장비만 넣어서 영상으로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아, 영상 찍어와서 그거 좀 편집해서 올릴까. 네, 기타 방안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네. 이른가요? 오늘 방송 너무 되게 네. 정신사 실무적으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깔깔깔깔깔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쵸, 이게 뭔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수다도 떨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피소드 네.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했다면 처음으로 도입된 실시간 현장 답글? 되게 뭔가 Q&A로 하죠. 우리 원래 하다 보면 항상 이게 그리고 좀 웃는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았는데 다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최대한 실무적인 것들 제가 좀 끝내놓고 가기 전에 최대한 좀 지방을 돌면서 이번에 11기 신청한 친구들 최대한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만나서 좀 도움 주시는 부분도 도움 주시고 얼굴도 한 명이라 더 익히고 생각한 게 제가 이름 꽤 많이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 더 외워서 여행 갔을 때 저와 함께 지방 구매하실래요? 아 좋은데? 그러면서 좋은데? 그러다가 부산 관계 어쩌고 만나가지고 10회 녹음하고 네. 괜찮은데? 그럼 난 경주로 와요. 울산? 경주? 좀 이따 밥 먹으면서 날려볼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기 바라고 재밌는 여행 봉부아이아쉬 예. 네, 준비 잘 하세요. 네. 뭐 이렇게 돌아오면 한마디씩 하는 건 이렇게 뭐 안 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오늘 안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약간 좀 심플하게 네. 심플하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 얘기는 오스트리아 가면 레드불 그 얘기랑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레드불이나 뭐 이렇게 캔 같은 거 버튼 같은 거 선물 받아야 돼요. 선물 받아야 돼. 그래서 오란데. 무슨 소리 했어요 우리 그때. 수영하다 갔잖아요. 맥주 뭐 산 다음에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갔다 동경 환불 하면 그거 갔다 그리고 우리 그때 사탕 같은 거 사탕 다 할 수 있는 거 같아. 오스트리아가 레드불 너무 많이 마시면 에너지 땡겼으면 좋겠다.